날강도 미국의 가정되는 핵위협 공갈은 정의의 무자비한 핵보복 대응을 유발시킬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조선반도의 정세는 핵전쟁 발발의 위기 국면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전적으로 날강도 미국 때문이다. 6월 17일 미국은 감도에 있는 미제 침략군 8항공군 소속 B-52H 전략폭격기 편대를 먼 거리 항법 비행 및 전략 대상물 타격 훈련의 미명 밑에 남조선 상공에 들이밀어 핵폭탄 투하 연습에 광분케 하였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상대 측의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미시시피호 핵동력 잠수함을 남조선 부산항에 끌어들이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처음으로 나타난 이 핵동력 잠수함의 첫 입항지가 남조선으로 된 것은 스쳐 지날 일이 아니다. 여론들은 미제 침략군 핵타격 수단들의 이러한 준동에 주목하고 있다. 세상에 공개된 바와 같이 핵탄을 적재한 전략폭격기 비행대와 핵동력 잠수함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함께 미국의 3대 핵기동, 3대 핵타격 수단으로 되고 있다. 이미 두 개의 미제 침략군 핵항공모함 타격단이 조선반도 주변 수역을 맴돌고 있는 데에 기본 핵타격 수단들인 B-52H 전략폭격기와 미시시피호 핵동력 잠수함이 남조선에 투입된 것은 이미의 시각에 핵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된다. B-52H 전략폭격기가 발진한 괌도로 말하면 조선반도를 작전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의 해외 침략기지이다. 이번 먼 거리 항법 비행 훈련은 조선반도 상공에 신속히 날아들기 위한 사전 준비이며 전략적 대상물 타격 훈련은 우리 공화국의 핵시설 등을 불의에 공격하기 위한 실동 훈련이다. 더욱이 다른 수역에서 돌아치던 핵동력 잠수함을 남조선으로 기동시킨 것은 제2의 6.25 전쟁 도발 때 핵무력 투입의 현실성을 검토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훈련은 곧 실전을 위한 것이다. 핵전쟁은 결코 별다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투입된 핵타격 수단들이 선정된 대상물에 대한 핵공격 태세에 진입하면 그것이 곧 핵전쟁으로 되는 것이다.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은 악명 높은 미제 침략군 핵타격 수단들의 심상치 않은 준동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른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의 핵시설과 전략적 군사 대상물들을 불의의 핵선제 타격하려는 미국의 간악한 흉심을 반영한 정밀 공습작전 계획이 공개된 것은 불과 얼마 전이다. B-2 전략폭격기, B-52H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와이어급 핵동력 잠수함을 비롯하여 미국의 침략적인 6대 전략 자산들을 총 투입하기로 한 이 핵전쟁 각본의 골자는 우리의 국가 방위력과 보복 대응 능력을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는 것이다. 영변 핵시설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장, 우라늄 광산들과 농축시설 등을 정밀 공습 목표로 선정한 것은 우리의 자비적인 핵 능력을 초토화해 버리자는 데 있으며 우리 전략군의 탄도미사일과 항공군의 폭격기, 해군의 잠수함 건조시설 등을 동시 타격하기로 한 것은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켜보려는 데 있다. 이 핵전쟁 각본은 미국의 한 전략정보자문회사에서 만들어낸 보고서에게 앞서 담고 있는 내용이나 추구하고 있는 기도에 있어서 미 행정부의 대조선 침략 야망이 얼마나 모험적이고 험악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가를 폭로해주는 사안선거이다. 가정되는 핵위협 공갈은 우리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침해하고 이 땅에 무서운 핵재난을 들씌워보려는 미국의 가장 포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연장이다. 날강도 미국의 발악적인 이 모든 군사적 준동은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악랄한 흉계의 발로인 것으로 하여 더욱 위험천만한 것이다. 조선노동당 제7사대비가 제시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휘황한 설계도 따라 대혁신 대비약의 억센 나래를 창공 높이 펼친 말리마 나라의 대진군은 전설적인 화폭으로 세인을 무한히 경탄시키고 있다. 위대한 우리 당의 위협을 받드는 일에 필성이 있고 만복이 있으며 눈부신 미래가 있다는 천만 국민의 신념과 의지는 날이 갈수록 백배해지고 있다. 장관 인류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있어본 적이 없는 경이적인 대변혁이 주체조선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 미국은 바로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우리 공화국이 이 행성 후에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 등대로 더욱 천인한 빛을 부리게 될 것이며 미국하여 대아메리카 합중국을 위시한 죄 많은 자유세계가 필연적으로 자주하의 붉은 파도에 떠밀려 최후 종말을 구하게 되리라는 것으로 하여 미국이 전율하고 있는 것이라. 행동동기를 휘둘러 우리의 의지를 흔들고 단호한 결심을 꺾어보려는 흉악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핵전쟁을 포함한 그 무엇도 서슴지 않으려는 날강도배들이 다름 아닌 미국이다. 핵 없는 세계를 목 터지게 재창하는 현미 행정부의 흉물스러운 진짜 몰골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핵 포기를 강요하는 미국의 진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벌어지는 현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축혀든 병진의 기치야말로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최강의 표대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소중하다.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도 우리의 변함없는 지향이고 요구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평화를 결코 구걸과 동정으로 얻으려 하지 않는다. 우리의 평화 수호 방식은 평화가 소중할수록 그를 해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디든 그가 누구든 즉시적이고 무자비한 우리식의 앞선 선제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우리 군대는 B-52H 전략폭격기관 이륙하는 괌도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핵동력 잠수함이 발진하는 해상 침략 기지들을 포함하여 미국의 대조선 침략 및 병참 보급 기지들까지 정밀 타격권 안에 잡아놓은 지 오래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들떠 분별 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동방의 핵강국으로 우뚝 솟은 우리의 핵보복 능력에 대해서는 미국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경고망동은 재앙만을 자초할 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내외 적대 세력들의 제재와 압살, 핵위협 공간을 가차없이 쳐갈기며 미련 승리의 지평을 향해 심차게 돌진해 나아갈 것이다. 최후 승리는 위대한 우리 당,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 조체 105, 2016년 6월 19일 평양.